Conversation 2. Please listen to the dialogue. 어느 분이 육개장이세요? 여기요. 된장찌개는 어머니 앞에 놓아주세요. 냉면 국수 잘라드릴까요? 네, 잘라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육개장이 너무 맵지 않아요? 괜찮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불고기는 어때요? 고기도 연하고 맛있는데요. 여보세요. 여기 물 좀 더 주세요. 김치하고 반찬도 더 주세요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여보세요. 여기 계산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. 예, 알겠습니다. Please repeat each phrase. 육개장이세요? 어느 분이 육개장이세요? 여기요. 놓아주세요. 어머니 앞에 놓아주세요. 된장찌개는 어머니 앞에 놓아주세요. 드릴까요? 잘라드릴까요? 냉면 국수 잘라드릴까요? 잘라주세요. 네, 잘라주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않아요? 맵지 않아요? 너무 맵지 않아요? 육개장이 너무 맵지 않아요? 괜찮습니다. 맛있어요. 아주 맛있어요. 어때요? 불고기는 어때요? 맛있는데요. 연하고 맛있는데요. 고기도 연하고 맛있는데요. 더 주세요. 물 좀 더 주세요. 여기 물 좀 더 주세요. 여보세요. 여기 물 좀 더 주세요. 더 주세요. 반찬도 더 주세요. 김치하고 반찬도 더 주세요. 잘 먹었습니다. 정말 잘 먹었습니다. 여보세요? 갖다 주세요. 빨리 갖다 주세요. 계산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. 여기 계산서 좀 빨리 갖다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